인턴 스테파니 1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책사 양책사입니다. 훈쌤과 스테파니 인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매우 반가운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도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자, 일단은 환영은 하고 두 분은 왜 까도녀, 차도녀이신 거예요? 제가 좀 까칠해서 저는 차가운 도시에서 살아서 좀 급조한 티가 나죠. 네. 그냥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박상학이 26일 즈음에 대북 전단살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단살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17회에서 이것을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은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빨리 꼬리를 내려가지고 네. 26일이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해서 평화단체랑 여러 단체들이 사실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상학이 그만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분석했다시피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거의 막바지인 상태이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도 또 김무성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핵 보유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이례적으로 한 바가 있고 클로즈 트랙이 오픈 트랙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구인 박상학이 과연 대북 전단을 실제로 살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초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대북 전단 살포를 포기하고 마치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북미 간의 힘의 대결 구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17회에서 야심차게 예견을 했는데 17회 업로드가 약간 늦어져서 전단살포 중단 이후에 팟캐스트가 나온 거는 아쉽긴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정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견했다는 점이 인턴 스테파니의 저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포시 오랜만에 자랑을 한번, 예,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화자찬 오랜만인데요. 예, 오랜만이죠? 예. 박상수 씨라고 엄청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 기사를 좀 보니까 지난 1월 2일에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4,000장 정도를 본인 지역에서 이렇게 뿌렸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마찬가지로 공안몰이 전국으로 들어서면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렇게 수순이 밟혀져 왔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너무나 참신하고 약간은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투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개사료를 그 경찰서 앞에서 막 뿌리면서 네. 충견이라는 이제 단어를 또 써가면서 이게 정말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니냐, 경찰들도 좀 양심껏 해라, 너무 그렇게 충실하게 하지 말고 그럼 아예 개사료나 드시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었고 개껌을 주면서 2차 소환장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기저귀를 전달을 해주면서 네. 공무집행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저귀나 차고서 해라 이렇게 네, 조롱을 막 하시는 거예요. 똥오줌도 못 가린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쵸? 근데 진짜 이분이 말을 되게 당당하게 하고 그러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박성수 씨한테 지금 상황이 겁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탄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도 그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택도 다 검열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2차 소환장까지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출석 요구서까지 나오고 이런 게 사실은 그냥 혼자라고 생각했을 땐 되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이 사건으로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목적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겁주려 하는 거잖아요. 겁을 안 먹으면 된다. 심지어 구속될 때도 그냥 웃으면서 가면 된다. 실제로 웃기잖아요. 큰일이라도 벌어진 양 호들갑 떠는 모습이 까놓고 말해서 20년, 30년 전처럼 끌려가서 고문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벌금형 받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고민하는 분은 그 벌금 고지서를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후에 자식이나 손자들이 컸을 때 상황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보니까 박성수 씨가 뭐 전단을 이제 배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우체국이 있는데 그 우체국까지도 그 경찰들이 우편 발송 리스트를 알려달라라고까지 이렇게 한 게 최근 기사에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네. 박성수 씨가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이제 2차 소환장에 대한 답변으로 아까 개검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 그렇게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진 이유는 주로 뇌 속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기인을 한다 그러면서 개껌에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면서 이거 먹으면서 하라고 보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다. 명예훼손도 출판물이 원래는 이제 판례상으로는 7조 이상인데 한 장 가지고 뭐라 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보통 경찰들이 불합리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속된 말로 정권의 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경찰들에게 개사료와 개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참 말을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기는 네, 어느 정도 분노심이 차있는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박상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박성수 씨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요. 실제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는 용인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전단 살포는 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 미 인권재단의 소위 선글라스 맨들 이들은 이제 들어오면서 전단을 같이 살포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국민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버젓이 들어와서 전단 살포를 하고는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파트릭 긴지망 사무처장은 마치 테러리스트 마냥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현재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처사를 벌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요. 닥터 스테판에서 항상 과학적인 정세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이론적으로나 강조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박성학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과학적인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는가. 지금의 정세를 보는 과학적인 눈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네, 박상학 이야기는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네,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 특집과 그리고 27일에 있었던 별이 빛나는 밤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원세훈 전 정보원장의 구속과 이병기 전 정보원장의 박근혜 정권 신임 비서실장 발탁 그리고 이병호 신임 정보원장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숱한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세 사람을 분석하면 그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세 사람을 분석을 통해서 지금의 국정원의 여러 가지 폐와 공안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세훈 전 정보원장은 어떤 사람이죠?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이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심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 최종 심인 대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정권 유지가 달려있는 대단히 지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부각이 됐죠. 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세훈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에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난 뒤에 서대문구 부구청장, 제가 서대문구에 살거든요. 강남구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등 서울시 공무원으로 거의 잔뼈가 굵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발탁되어가지고 청계천 복원사업 그리고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 이런 주요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사 및 재정 등 서울시 안살림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명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2년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 특보로 발탁되었다가 2008년에는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1년 뒤에 또 바로 국정원장이 되었거든요. 뭐 일반적인 국가정보원장은 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공작 정치라든지 국정원의 활동을 통해서 쭉 이제 올라온 사람이라면 그 원세훈은 이제 이런 행정관료 출신의 서울시에 주로 있다가 국정원으로 파견 나간 네, 이런 케이스죠. 그리고 이력을 보니까 전형적인 이명박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명박 오른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원세훈은 측근 중에도 최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다가 국가정보원으로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오른팔이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보냈다.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보통 이 바둑을 둘 때 포석이라고 해서 자기가 집을 지을 때 네. 미리 딱 한 수를 먼저 두놓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의도가 있는 인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결국은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밝혀졌듯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은 부정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에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해석 가능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했던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명박의 의도에 따라서 오른팔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원 외교 비리, 뭐 4대강 사업, 기타 국내 여론 언론 공작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명박의 복심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화끈하게 밀어주고 대신 그가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을 지금 덮은 채 오히려 막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로 점철된 그런 책이나 쓰고 있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명박이 활기치며 다닐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질렀던 온갖 부정선거 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비리가 많은 정권들은 그 비리들을 다 저지르고 난 뒤에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 비리들을 덮을 수 있는 정권 재창출에 매달려요. 네, 그래서 지난 인턴 스테파니에서도 원세훈 전 정보원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심 판결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가 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이 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1심 판결 재판장의 보훈 인사가 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1심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선고하면서 국가 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를 하였고요.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전달해 드리면요. 새누리당이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룸살롱 관련 논란이 일 때 우파 농계 트윗을 수차례 리트윗해서 의혹을 확산시켰다라고 하였고요.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뿐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다수 작성했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야당 야권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정치적 활동도 위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마당에 금지된 활동을 했다면 선거 국면에서는 자제시켜야 한다며 원세훈은 사이버 활동 취지를 강화해 사이버 활동을 선거 국면에 맞춰 실행할 것을 용인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또한 인상 깊은데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원세훈 유죄로 박 대통령 저지적 타격이라고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3.5%포인트 또는 100만 표 차로 이긴 점을 들면서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온라인 비방 행위가 박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표를 흔드는 방식으로 그녀의 승리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비록 선거가 무효였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원세훈 비리 혐의와 논란이 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릴게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체제하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UN 관리를 미행한 사건입니다. 국정원과 주소지가 동일한 업체 소유의 차량 운전자가 2010년 5월 프랑크 라리 UN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입국하자 미행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요. 라리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는데 국정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활동 중에 추방이 된 사건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 직원이 리비아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해 오다가 2010년 6월 방위산업체 수출을 위해 리비아 무기 목록 등 군사정보 및 현지 거주 중인 북코리아 근로자 천여 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추방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연평도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국정원 고위 관부가 2010년 12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 대규모 공격을 확인했느냐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고 보고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부실한 대응 노력에 비판 여론이 고조되었는데 국정원은 3개월 전 첩보와 실제 도발을 연결짓기는 무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인데 누가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국정원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네. 끊임없는 인사들의 미행, 도청, 그리고 또 비리들을 저지르기 위한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네,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이제 빙산의 일각,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도 아닌 것 같아. 정말 빙산의 일각이 얼음 한 조각? 얼음 한 톨. 한 톨? 모래사장의 모래 한 톨 정도. 워낙 이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오니까. 좀 웃긴 게 연평도 도발 가능성을 먼저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3개월 전 첩보는 실제 도발과 연결짓기 어렵다고 스스로 말한 건 본인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부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보 같은 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유엔 관리 미행이나 해외 활동 중 추방과 같은 사건을 보면은 실제 국정원이 해외 공작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원세훈의 국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원세훈 개인의 비리 혐의 또한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0년 황보건설의 황보현 대표에게서 산림청 공사 인허가 관련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어치의 금품 수수의 혐의가 있는데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라고 합니다. 원세훈의 비리 혐의가 문제가 됐을 때는 대선 혐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네. 개인 비리 혐의만 강조하고 넘어갔던 언론의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원세훈이 2012년 2월 17일 부서장 회의에서 종부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올해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게 내부 위기를 조장해서 결속시키는 아주 그런 멘트죠. 네, 이 이후에 유우성 유가려 사건이 생겼죠. 예, 그 원세훈의 이런 소위 말한 종북 발언 이후에 유우성 유가려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정원이 간첩 잡는 조직이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조직이다라는 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네, 정말 간첩을 만드는 그런 네, 조직 같습니다. 빨리 없어져야겠죠. 근데 국가정보원은 아까 또 훈쌤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관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기관을 이끄는 주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세상이 바뀌어도 국가정보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토론해서 대박이다. 지금 정부원의 모습을 보면 개인 몇몇이나 혹은 특정 정권을 비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진짜 국가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판단을 내리고 하는 기관이 되면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면 과학적인 정세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적인 정세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이 정보 수집을 하려면 국정원도 앞으로 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자료가 아니라 정말 알짜배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시험을 쳐야 돼. 예, 그 정세 분석 논술 시험. 아, 좋네요. 교재는 프론트로. 이거 좋다. 대박이다. 네,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지난 2월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병기 전 정보원장이 발탁이 됐는데요. 이병기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친박 세력이고 정치 공작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1947년 서울 출생에 경복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 의전 수석 비서관으로 재임을 했고 주일 대사를 재임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 이병기는 아무래도 좀 수상한 인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노태우, 김영삼, 이해창, 박근혜 등 역대 수구 정권 대선에 모두 도왔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민심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렇게 도맡아서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의 정치 공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좀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네. 인사로 좀 봤어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수구 정권의 대선이 있을 때마다 대형 정치 공작 비리들이 빵빵 터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러한 정치 공작들은 실제 대통령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정치 공작 비리에는 이병기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97년 대선 직전에 안기부의 부품 공작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이병기는 재미교포 윤홍준에게 1만 9천 달러를 주면서 김대중 후보가 북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했는데요. 그로서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2002년 대선 때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특보로 활약을 했는데 여러 재벌로부터 100억 액수의 현찰을 실은 트럭을 통째로 대선 자금으로 전달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남으로써 당시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인재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5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나면서 밝혀졌다고 하네요. 2004년도 한나라당이 차떼기당 오명을 받고 탄핵정국의 최대 위기에 빠졌는데요. 이때 이병기는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으로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 박근혜 대표 밑에서 총선선거 대책위 전력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도 권모술수와 정치공작의 귀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병기 국정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 권모술수 정치공작의 귀재 원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병기의 그 여러 공작들 중에서 97년 대선 이 부품 공작 사건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보면 이런 역대 정권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정원 또는 안기부, 당시 안기부죠. 공안 기관들을 통해서 대선 개입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것이고 그 흐름이 박근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 통해서 대선 개입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또 지금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것은 과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네.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병기의 정치 이력 중에 다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서 문고리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다시 문고리 권력을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이병기가 보면은 주일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일대사를 한 이유도 일각에서는 워낙에 정치 공작, 특히 대선 시기에 정치 개입 공작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의 대서특필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대사를 하면서 좀 잠잠해지는 그러한 과정도 겪고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도 하거든요. 그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미일란 삼각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특히 남코리아는 결국은 이제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제 물과 불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특히 아베 정권 이후에는 이 관계 회복 자체가 완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이병기를 일본 대사로 임명하고 거기서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 공작들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포석이고 그런 이병기가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박근혜의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이거는 의도된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대선 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구속이 안 됐을까요? 보호막이 있다고 봐야죠. 박상학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또 다른 차원의 흐름인데 네. 전국의 그 주요 대목대목마다 이병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특히 미국은 어쨌든 남코리아와 일본을 어쨌든 수교를 하고 빨리 삼각군사동맹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병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다. 국정원장이 됐다. 어떤 일본 대사로 있다가 네. 전국의 전면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런 거는 임박했다는 것이고 네. 특히 올 상반기에 일본과의 수교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흐름들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근데 이병기에 이어서 이병호가 신임 국정원장이 되었는데 거의 이쯤 되면 박근혜의 수첩 인사에서 그 수첩이 데스노트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병기도 그렇고 이병호도 그렇고 사실상 과거의 인물들이거든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이 또 정권의 인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70대 고령이에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나이와는 좀 무관하겠지만 새로운 인사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70대 고령의 이런 인사들을 쓸까 그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 이런 정치 공작의 달인 정도만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런 정치 공작이 능하지도 않고 네. 또 정치 공작이 또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공작의 달인들을 다시 한번 과거의 역전의 용사들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 이력들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굵직굵직하게 뭐 북풍 대선 공작 크잖아요. 이게 네. 뭐 한 사람 인사 정도가 아니고 북을 이용한 이런 정치 공작을 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네. 차원이 다른 공작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정도의 기획과 정치 공작이 필요로 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그렇죠. 그만큼 정권 기반이 매우 미약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 이어서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병호는 육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중정에서 정보기관 일을 시작을 했고요.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 경선 캠프에 참여하는 등을 들어서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의 기한이다. 그리고 수첩 인사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관 시절 주로 미국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에서 해외파트 2차장으로 승진이 되었고 외무부 본부 대사 그리고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18대 대선을 20여일 앞둔 2012년 11월 30일 젊은 세대 표를 미혹하기 위해 종북 세력과 손잡기를 마다하지 않는 후보와 세력의 국가 경영을 맡겨선 안 된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2011년 7월 칼럼에서는 남북대화가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비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2009년 9월에는 햇볕 정책은 북한이 더는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환상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뜨렸다 라는 반복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개입 등으로 개혁 압박을 받는 국정원에 대해 오히려 기능 강화를 주문을 했고요. 2012년 6월 한 언론에 기고한 국가공안기능 재구축이 시급하다에서는 강력한 공안기능이 올바른 대북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일 칼럼에서는 용산사건과 유사한 폭동이 다른 선진국 도심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라면서 용산참사를 폭동에 비유하는 등 전형적인 반북 인사이면서도 반서민적인 그런 인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일명 공안 만능주의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27일 신임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 안기부 시절에 공안 만능주의적 시각을 가진 인사로 국정원 개혁을 이끌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병호 후보자는 2013년에 국정원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용산참사를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그를 기고하기도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병호의 가족들이 주목이 되었는데요.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의 가족들의 다수는 미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 등 12명 중에 7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을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 이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새정치연합에서는 해외 정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인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과연 국가정보원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의 역사인식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16 쿠데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이거든요.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로 보는 관찰 습관이 있다. 전형적인 공안 만능주의자의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16을 쿠데타라고 절대 명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강진 의원도 이것은 교과서에도 쿠데타라고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자 죄송하지만 교과서를 보지 못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을 신임 국정원장은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좋아. 우리 차도녀가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역사인식도 낮고. 네, 차도녀께서 요즘에 한창 또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예, 우리 차도녀가 정보원장에 앉으면 더욱더 잘할 것 같듯이 우리 까도녀가 신임 비서실장이 되면 더욱더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는 힘들겠지만. 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세훈, 이병기, 이병호로 이어지는 흐름이 말 그대로 토대를 닦고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세훈을 이명박이 국정원장에 앉히면서 본인이 안전하게 노안정책을 마련해놓고 그 일이 끝나고 나자 이제 박근혜가 본인이 정치를 하기 굉장히 편하게 정치 공작을 뒤에서 조정해주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국정원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빤히 보이는 공작들인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이병기, 이병호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일할 때도 해외 파트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에겐 또 앞으로도 해외에서의 공작이 매우 활발해질 거다라는 것도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호의 이력을 보면 안기부를 이어서 국정원의 그런 해외 파트의 원조, 네. 해외 정치 공작의 원조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이병기 비서실장보다 안기부 제2차장을 먼저 했더라고요. 이병호 안기부 제2차장이 이어서 이병기 안기부 제2차장이 들어섰는데 체제가 이병기가 먼저 국정원장으로 들어서고 또 나가면서 이병호를 추천해서 이병호 국정원장 체제가 됐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력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 저는 이 외교부라는 곳이 좀 새롭게 느껴져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이력을 보면 대다수 보면 말레이시아 대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대사 외교관으로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또 네. 이병기 비서실장도 일본 대사를 역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대사뿐만 아니라 그 외교부의 그런 공사들도 국정원 직원들이 대단히 많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번에 파트릭 퀸즈망 사무총장의 증언에도 드러났듯이 이런 국정원의 역할을 남코리아 외교관 Y씨 들어보셨죠? Y씨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외교부의 역할 속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겉으로는 외교부지만 내용적으로 정치 공작과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이 파견돼서 그럴듯한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네, 국가정보원이면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서 저는 해외 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혼용이 있을 순 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긴 해요. 근데 문제는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시키면서 계속 정치 공작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데에만 이러한 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의 이력을 보면서 이게 우려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육사 출신이라는 거 결국엔 군인 출신인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군인들이 물론 애국적이고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국가를 지향하는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남코리아에선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이 바로 육사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 또 정보기관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21세기 그리고 그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거 당선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이 어떠한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박근혜 본인의 이력에서 나오지만 그 주변 인물들의 이력에서 너무 잘 나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스러운 거죠. 이것들이 70년대를 불러오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대로 저장을 해놨다가 21세기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박근혜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직을 좀 살펴봤어요. 이분들의 아무래도 출발점이 이제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정무직 차관급으로 3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로 보면 1차장은 해외 파트, 2차장은 국내 북코리아 파트를 맡았다가, 2000년도부터 3차장이 들어져서, 3차장이 북코리아 파트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어요. 근데 2009년에 이것이 다시 개편이 돼서 1차장은 해외 대북 분석 담당, 그리고 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3차장은 대북 공작과 과학 산업 방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병호, 이병기 이 두 국가정보원장의 이력 속에서는 그동안 보면 국내 그리고 북코리아 파트를 맡았던 그런 정치 공작의 전문가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력에서도 북풍 공작 대선 개입이라든지 국내 정치 공작에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어 왔다라고 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가정보원의 최근 3명의 정보원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자, 분석을 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권이 아까 스테파니 잘 얘기했지만 7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투쟁의 흐름을 이어서 다시 달아오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쟁의 그 열기를 달아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27일에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문화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3월 26일부터 기독교회관 측에서는 농성장에 저녁 단전 단수를 통보하고 그날 저녁 8시 반부터 각 층의 철문을 닫고 7층을 고립시키고 전등을 끄는 등의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곧 근시일 내 공권력 침투가 있을 것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네. 27일 전등이 꺼진 농성장에서는 촛불과 시, 노래가 어우러진 문화행사 농성장 별이 빛나는 밤에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정 목사를 비롯한 코리아 연대 농성자들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안명준, 최재봉, 정태효, 백광모 목사, 코리아 연대 회원들 그리고 서대문 지역 활동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문화제 일부는 79일 농성 기간 동안 농성당과 한마음으로 연대했던 목사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농성을 시작하고 계속 진행한 지 지금 80일 가까이 됐죠. 정확하게 며칠이 됐죠? 79일째. 79일째. 네. 79일 동안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희와 함께 정말 열심히 투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목사님들 앞에 모시고 그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원래 어둠 속에 있었던 공간인데 이런 촛불을 켜서 이 공간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저희가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농성이 더욱더 승리적으로 빛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주신 분들이 바로 이 목사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농성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투쟁에 함께 하셨는데 혹시 그 세 분 목사님들 중에서 농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어떠한 장면들이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인데 그 사회의 가장 뒷짐돌이고 덕지목이고 걸음인 가족이 해체되는 그 현실을 볼 때 참 아픕니다. 이 아픔의 세월을 우리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또 흘러가고 있고 한 세대, 두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야 된다면 이 역사가 잘못한 진정 절망스러운 역사인가를 또한 되돌아볼 때 참 우리 코리아 연대와 같은 젊은 동지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 합니다. 농성장에서도 드디어 IT. 아 이게 혹시 제일 좀 인상 깊은 농성 아닌가. 그 광고탑 앞에서도 이런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농성단들이 굉장히 여러 농성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까이 보면 이제 해화동에 재능 농성단도 있는데 이런 만큼의 IT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IT 농성.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기억이 남는 그런 농성단인 것 같습니다. 핵 반대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먼저 우리한테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좀 알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들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노래 와서 자녀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하는 모습, 또 주변의 가족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보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끈끈한 그런 그 공동체인데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곳곳에 좀 새롭게 이렇게 좀 죽순처럼 이렇게 자라서 솟아났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가까이 주변에 가족들이 이해하고 가족들이 동의하는 부분 이것이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 만족 내지는 평가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증언대회로 기억이 되는데 부모님이 손자, 손녀와 같이 그 증언대회에 오셨더라고요. 첫 증언대회였던 것 같은데 아,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물론 자식이니까 또 올 수도 있고 또 뭐 손자니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신앙송과 노래, 몸짓으로 꾸며진 문화행사와 애기봉 전쟁 트리를 반대하고 평화농성 보장을 촉구하는 평화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농성하는 김영미로 왔습니다. 우리 이정 목사님, 단장님이신 이정 목사님이 쓰신 시 두 편을 좀 제시 만들어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제 농성을 들어왔던 그 내용을 쓰신 시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좀 이렇게 떠올려 봤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80여일 거의 다 돼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농성 과정을 돌아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전쟁 트립 8 코리아 연대. 동터우는 여명 속으로 지주군도 고요한 도시의 새벽을 틈타 까마귀 때는 민족 해방의 기지를 파고들었다. 민중이 사는 세상, 지배와 예속경제의 출애굽을 꿈꾸며 달려온 세월. 히브리 민중의 눈물이 담긴 해방의 둥지에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치고 들어온 공안의 물이. 2014년 12월 20일 아침, 제국의 앞제비 까마귀 때는 새우잡이배 선원들의 망향 꿈이 깃든 마포 선착장 둥지를 먼저 치고 충남,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흩어져 울망졸망 살고 있는 12명 전사의 집을 샅샅이 흩었다. 코리아 연대, 조국의 해방을 꿈꾼 것이 어제. 까마귀 때는 갈리시를 빙자하여 날아들어 아래층 이웃을 사칭하여 해방 전사들의 집을 참칭했다. 고령의 부모를 감금하여 강제 입회를 요구하고 이불을 짓밟고 책을 뒤지며 잊지도 않은 제3세계 불온 문서 찾기에 눈에 불을 밝혔다. 장장 10시간 동원 인원 100명. 종일토록 기형아로 탄생된 불법 정권의 개노릇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역사는 기록한다. 부부가 잠자는 안방의 이불까지, 장롱한 소구까지 마녀의 손길이 스친 이 기억을 다 어디다 저장할까? 하드디스크로 저장할까? 새 조각에 저장할까? 그렇지, 가슴속 문신으로 저장한다. 코리아 연대에 침탈당한 그 오역의 역사를. 전쟁 트리십 잠입 농성. 어둠 밤 빌딩 밖에는 새벽별이 떨고 있다. 전사들은 밖에 두고 온 시간들을 잊는다. 이 콘크리트 숲에서 얼마나 버틸지, 이 콘크리트 숲이 얼마나 지켜줄지 아무도 점칠 수 없는 2015년 1월 8일 투쟁 첫밤. 전사들의 가슴에 차가운 새벽별이 떨어져 내린다. 우리 농성 단장님이신 이정 목사님을 모시고 평화트리 점등식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애기봉 등탑 반대 투쟁을 하면서 실제 죽음과 전쟁 그리고 반목과 분단의 트리를 점등하는 데 맞서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봉 등탑의 그 죽음의 트리가 아니라 그 생명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통일이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트리를 지금 이 시간에 점등을 할까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있는데요. 이 점등을 할 때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같이 나오시죠. 네, 나오셔서 네, 같이 나오세요. 같이 합시다. 이 상징적, 아주 상징적이니까. 네. 점등이 되면 큰 박수를 쳐주세요. 뭐, 뭐를 들으면 됩니까? 뭐를 가지고 어디다 올립니까? 네. 카운트다운 해줘. 카운트다운 해드릴까요? 저 애기봉 등탑도 네. 카운트다운 해. 10부터 10부터 카운트다운 부탁드립니다. 같이 다 찍어. 10, 9, 8, 7, 6, 5, 4, 3, 2, 1. 지금 이 소등은 사실 우리 저항운동 하는데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추억이 될 것이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뭐 점 그 농성을 하면은 뭐 단식도 안 하는 농성 별로 힘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불이라도 좀 꺼놓고 좀 힘들게 농성을 시간을 좀 보내라는 것 둘. 세 번째는 여기는 지금 부부들이 몇 분 계십니다. 부부들. 농성하는 적어도 두 달을 넘게 부부의 스킨십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이용해서 부부의 스킨십을 이용하는 그런 어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 어둠이 우리 농성을 하는데 도리어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바라보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농성하고 있는 모습은 도리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이 땅의 저항 세력들에게 힘을 도리어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아픔으로 바라본다거나 슬픔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방의 고지를 가는 하나의 도구, 또 기독교 회관에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옆에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켜주시고, 또 아까 뭐 동지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깥에서도 여러분을 지키는 분들 많고 여러분들 걱정하는 분들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게 가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농성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농성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저항의 추억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저항을 하였다는 그 기억,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문신으로 새겨놓고 이 기독교 회관을 나갈 때 NCC 방마다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또 가령 내게 미운 행위를 한 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가는 순간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건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기억은 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은 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적어도 같은 동족이 동족을 해하는 이런 시대는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저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더 깊고 더 넓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같이 투쟁해 나갑시다. 함께 투쟁!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7일 날 별이 빛나는 밤의 문화 행사가 굉장히 뜻깊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같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5명이 전부 다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앉아있는 차도녀와 까도녀님께서도 굉장히 즐겁게 적극적으로 춤과 노래와 그리고 깔깔거리는 목소리로 즐겁게 참석을 했는데요. 예, 여기 까도녀는 춤추다가 다리까지 삐었대요. 아이 뭐 흥을 좀 돋구긴 했는데 그 정도로는 아니었고, 아 저희 둘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행사에 좀 늦게 참여를 했는데 역시나 그 단전이 된 상태에서 어두컴컴한 상황에서도 정말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나고, 또 그 공간에서 되게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모습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힘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매번 매일 느껴요 어떻게 된 게. 매 순간 느끼고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끝을 모르게 농성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자리였어요. 네. 저도 참여하면서 제가 좀비 영화를 봤는데 그 상황이 약간 상상을 했어요. 아, 이 단전 단수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진도 보면서 아 되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갔는데 예상에 빗나가게 좋았어요. 좋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더 빨리 진행되고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전이 돼서 어두운 상황에서 좀비 영화가 생각이 났다는 거? 이해를 못해서. 단전 단수가 된 상황이 좀비 영화에 그러니까, 나오는 그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봤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죄송합니다. 아, 옆에 통역이 약간 좀 필요했어요. 문화재라는 게 참 좋은 게 그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고 또 웬만하면 사진도 안 찍히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흥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잠재됐던 흥이 막 분출이 되면서 같이 노래도 엄청 흥겹게 부르고 또 민중가요 맞죠? 그걸 부르는 과정에서 막 서로 어깨동무도 하면서 많이 알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되게 하나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는 영화 카트가 좀 생각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카트에서도 보면은 농성 중에 회사 측에서 단전 단수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또 그 상황을 되게 슬기롭게 문화재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또 본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삼잖아요. 근데 어제 자리가 딱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카트에 나왔던 문화재보다 더 좋았던 거는 농성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농성을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같은 마음으로 걱정해주셨던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연대의 의미도 가졌다는 거 그런 게 좀 더 좋았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특히나 그 백광문 모상님이 장난스레 말했던 것처럼 단전 안 되면 어쩔 뻔했냐면서 오히려 이 단전 단수가 되는 긴박한 상황을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다지는 자리로 만든 농성단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부정을 긍정으로 극복하는 전화위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단전이 된 상황에서 문화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참 여러 장면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금방 스테파니는 그 영화 카트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그 실제 일본과 전쟁을 통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그분들이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들 더욱더 연대의 마음과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의리 그리고 조국이 해방될 거라는 낙관의 마음을 가지고 행사들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영화나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7일에 있었던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문화행사가 바로 그렇게 투쟁 중에 있었던 긴박한 상황 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승리의 그 신심, 그 낙관이 담겨있는 행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되게 뭉클하면서 괜히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제 기타를 가져오기 전에 오랜만에 기타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투쟁을 하다 보니까 기타 연습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는 솔직히 행사 때 노래를 부를 줄 알았어요, 제가. 사회를 보셨죠? 네, 갑자기 사회를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서 진짜 잠깐 연습을 했거든요. 잠깐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한 두 곡 정도 불러봤었는데 그 노래에 담긴 의미가 또한 투쟁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숭고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들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연습을 하면서도 약간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고 그랬는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막 그 뭐 최재범 목사님이나 백광무 목사님 정말 유머 감각이 넘치셔서 진짜 유쾌하신 분들이에요. 네. 진짜 이분들이 우리를 옆에서 그렇게 함께 지지해 주시고 같이 투쟁하는 그 원동력이 또한 이러한 유쾌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쾌했고 다들 진짜 즐겁게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스테파니가 카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카트의 배경이 됐던 그 투쟁 현장이 있었어요. 같이 농성을 했었고 마지막 날 같이 이제 경찰들과 같이 끌려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은 피했는데 근데 그때의 이제 그런 문화재의 모습들 그 기억이 갑자기 났고요. 또 어저께 단전 단수 사실 단수는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탄압의 과정에서 이제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함께 했던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더 인상이 깊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외부에서 이런 압력이잖아요. 그런 압력을 같이 이렇게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하게 재미난 그 문화 공연과 다과로 이렇게 극복하는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좀 사랑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탄압을 맞서서 뭔가 이렇게 머리띠를 묶고 삭발을 하고 결의를 다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전화위복으로 우리는 우리식대로 그 촛불을 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기를 끄면 없는 대로 그리고 불을 끄면 촛불을 켜고 우리 동지들의 이 기타 소리와 노래 소리로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면서 재미도 있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많이 참 울컥했던 것은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대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 동지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 그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상황에 따른 서로 느낌에 대한 공감들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되고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농담도 던지고 노래도 부르고 스스로 이렇게 다쳐가면서 춤도 추고 이런 과정들이 참 돌아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나중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될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동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우리가 어떻게 공권력의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겠어요. 다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넘어서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이 투쟁의 승리자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가 마치 빛이 온 세상의 눈을 밝히듯이 우리 많은 밖에 있는 투쟁 대열들을 투쟁으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힘을 주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우리의 승리가 아닌가. 그런 과정에 봤을 때 이미 기독교 회관에 이런 문화재 소식들이 퍼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받고 있다는 걸 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문화재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단전이 된 상태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촛불을 다 테이블에 놓고서 이제 켜놨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예쁜 거예요. 촛불 빛이 이렇게 약간 어른거리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도 되게 정말 좋고 분위기 자체도 되게 따뜻하고 정겹고 이런 분위기도 있으면서 그 안에도 좀 뭔가 힘이 있고 네. 근데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정말 예쁘다 이런 거 같아서 정말 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진은 우리 훈쌤 어깨에 촛불이 딱 얹혀져 있는데 마치 작은 별이 어깨에 딱 그 앉은 것처럼 참 아름다운 그런 사진이었고 그 모습이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훈쌤을 비롯해서 이전 목사님과 그 코리아 연대 회원들이 오늘로 80일째거든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그 농성을 진행하면서도 언제나 웃으며 힘차게 그리고 좀 고난이 있으면 극복하고 안 좋은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마치 그 훈쌤 어깨에 내려앉은 작은 별같이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훗날에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쌤 사진을 인턴 스테파니 씨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다재다능하죠. 아, 근데 우리 스테파니가 다재다능한 거 인정하면서 덧붙여서 그 현장과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과연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을까? 예,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단전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별이 빛나는 밤의 문화행사는 매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오시면 여기 지금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날 수 있고요. 지금 전하는 분위기는 정말 10분의 1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어저께 농성장에 찾아온 우리 애청자 한 분도 봤어요. 저를 보더니 아, 인턴 스테파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속으로 이제 아,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 가슴 뿌듯함은 또 어디서 나는 거지? 네, 마무리하면서 오늘 두 게스트가 나오셨잖아요. 예. 네.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나 그 소문이 자자한 대로 정말 재밌는 분위기에서 녹음이 된 것 같고, 저는 참 인턴 스테파니가 매력적인 팟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닥터 스테판 자체는 사실 처음에 인턴 스테파니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렇잖아요. 닥터 스테판이 정말 날카롭고 냉철하게 분석을, 정세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약간은 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턴 스테파니는 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훈쌤도 되게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고. 훈쌤 재미난 거 맞죠? 네, 양책성이 정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인턴 스테파니 정말 매력적인 팟캐스트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저도 정말 즐거웠고요. 이 녹음하는 시간이 전혀 길지 않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놀랐어요. 쭉 오랫동안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두 분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그 게스트로 모신 게 아니라 급히 합시다 하고선 한 거거든요. 100% 아, 애드립이죠? 예. 아, 그런데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차세대 인턴 스테판이다. 오, 괜찮네. 이들이야말로 팟계의 제국을 이루리다라는. 네, 이렇게 또 발목 잡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두 명의 발목을 잡는 성과를 이루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끝!